어제 음악회에 가셨지요? 어땠어요? 재미있었어요? 네, 재미는 있었는데 우리 좌석이 너무 뒤쪽이어서 가수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.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? 네, 자리가 없어서 서서 구경한 사람도 많았어요. 몇 시간이나 공연을 했어요? 3시간이나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어요. 아마 그 가수도 피곤했을 거예요.